목소리를 오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막 제가 오전에는 그 11시 예배를 그때 6번의 설교, 7번의 설교하고 오래간만이어서 제가 흥분을 했는지 그 목소리가 계속 컸다고 그러신데, 제가 작게 하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오전에 아기들한테도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아기들이 경기를 했다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세례를 받고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조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저자인 누가는 2차 선교 여행팀의 그 멤버입니다. 거기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이유는 하나도 거짓이 없는 이유가 누가 직접 본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는데 성경을 보고 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성경의 기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책에 있어서는 이 기관과 이 다수의 저작자들과 함께 통일성을 이루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외적인 증거에서 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성경의 그 기자들이, 성경을 저자들이 각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다양한 직업군들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학업과 경험과 모든 게다 천차만별인데, 누가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이 되고, 누가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의 순서를 보면은 의미하고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만들어서 이렇게 일련의 순서가 지나갑니다. 근데 잘 보면 구조가, 루디아가 예수님 만나 세례받고, 간수장이가 예수 만나 세례받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을 사도 바울이 내쫓긴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아, 이 귀신, 전보는 귀신 들린 여자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할 때이 장치란 것은 세례와 속에서 귀신 들린, 귀신의 권세 아래 있던 여자가 사도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결박이 풀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구조를 세례와 세례 속에서 가둬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잡힌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이 귀신 들린 여자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원어에도 명시되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이 여자는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학적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 구조를 이렇게 한 것을 볼 때에 분명하게 모든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이 여자는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디아,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간수. 근데 오늘 오후에 말씀은 이제 그 간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점쟁이, 이 점보는 여자를 사도 바울이 예술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직업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더 이상 묶여있던 여자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묶여있던 세상의 한계에서 그 안에서만 봐왔던 여자가 이번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니까는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더 이상 본인이 했던 직업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이 신고라고 고소를 해서 사도바울과 실라를 넘깁니다. 고소를 해서 넘기고 그들이 관원들이 의하여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바울과 실라가 이 점장이 여자 한 명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싫어했던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았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막 화가 났을 때 무엇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 무엇이 열렸다고 그러죠? 뚜껑이 어디죠? 머리가 속된 표현으로는 뚜껑이 열리도록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26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요 부분과 23절에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되는 대목이 그 다음에 이어질 때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부분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신고를 받고 진상을 조사하고 나서 그 이 빌립보시에 있는 관원들과 상인들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한 자들의 이해관계를 듣고 이 상관들이 매를 칩니다. 때려서 혼쭐나게 해달라고. 치는데 그냥 야 이렇게 채찍으로 몇 번 치는 게 아니라 거의 반 죽도록 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25절에 넘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그런데 이 한밤중이라는 의미가 저녁 12시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고 매맞고 저녁 한밤중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그냥 맞고 아 그냥 잠들었겠지 그게 아니라 하도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사도바울과 실라가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면서 사도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이 첫 번째 설교 말씀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사도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맞은 후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합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서 얘기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아이들이 방과후 교실이나 다른 데 가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까봐 너무 조심스럽고 아이들 자꾸 어디 나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켜요. 왜냐면 첫째로 제가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해서 이건 죄악은 아닙니다. 다 동일하죠? 제가 방구를 많이 낍니다.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제가 많이 먹고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근데 집에서는 이제 밖에서는 절대 안 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은 더더욱 안 낍니다. 거룩한 일에 회방될까봐. 근데 밖에서 안 근데 집에서는 뭐 아내고 아이들과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항상 집에서는 방구쟁이 방구쟁이 막 그렇게 기래요. 근데 불현듯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 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어느 제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주 귀한 상을 받거나 아주 귀한 VIP 자리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제가 뭔가 주연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 이 뿡뿡이 어 이 방구쟁이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속이고 싶어도 평상시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이 항상 몸에 배어 있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 가서 화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미 알아봐요. 사람들은 저 사람 화 잘 내는구나.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분명히 저 사람 참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처럼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창조될 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감을 사람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의 육신적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신이 동일하게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교감하는 그런 알아보는 교감은 잘못된 단어고 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때 그 사람의 평상의 생활 습관을 볼 때에 누구를 딱 만나도 아, 저 사람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저 사람 실제로는 좀 좀 그럴 것 같은데? 하면 영락없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은 후에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합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은 성경에는 25절에 한밤중에 아주 깊은 밤중에 그들이 깊은 밤에 하도 맞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그 깜깜한 감옥 중에 저 낮은 최고의 감옥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조용하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인 대부분이 그 성격과 그 다혈질 그리고 그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침묵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한국말로 기도하기 힘듭니다. 자꾸 이상한 말 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그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매질을 못하게 사정없이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감옥 중에서도 저 밑에까지 어두운 빛이 없는 곳까지 버려진 다음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아파서 신음 속에 그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향과 기질이었다면 그냥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소리내어 기도했을 것이고 소리를 외치고 울기도 했을 것이고 생각해보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사도지만 루디아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점치는 귀신질린 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감옥 속에서 매질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 이 말씀이 25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곳에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있던 죄수들이 난데없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는 자면서 비몽사망에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수들이 들을 때 주의하여 무슨 소리인가 듣더라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픔과 괴로움과 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죄수들까지도 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이 한밤중에 저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것일까 주의하여 그 기도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다른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는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은 그들이 극에 달한 고통과 아픔과 허탄함과 힘듦이 있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그의 심령이 울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토해지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아내와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을 때 그때 막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냥 울부짖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모습, 그가 가장 힘들고 곤란하고 공경스럽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모든 죄수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면 좋지 않을까. 직장에서 흔히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1년밖에 못했지만 직장 다닐 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할 때 실제로 그런 간증을 예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자매가 그 자매가 너무 일을 잘하는 이 법 쪽에서 이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도와서 일하는 자매인데 너무 잘하는데 그 자매를 시기해서 격리, 월급을 주는 그 자매가 어떤 자매가 신앙이 없는 자매인데 그 자매의 돈을 자꾸 깎고 날짜를 미루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매가 찾아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한바탕 그냥 땅바닥에 한번 뒤구고 싶었는데도 근데 이 자매가 끝까지 참고 계속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아무 해코지는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그 직장에서 사람들이 인정한 건 아, 저 자매 참 일 잘한다. 교회 다닌다면서 아, 참 신앙도 좋은가 봐. 그런데 그 자매는 아무것도 아닌데 월급에 대해서 그 부서로 가면 그 자매가 이 자매를 시기해서 계속 월급도 깎고 월급도 늦게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다반사이라면 이 자매가 화를 내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화를 내지 않았다고 계속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근데 나중에는 그 자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 삶을 사는 게 저희는 필요합니다. 한밤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벅차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서도 아니고 뭐 건강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말씀과 근거에서 묵상되어진 것은 진실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보면서 저는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와줄 사람, 도와줄 일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들으라고 기도하고 소리친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그러한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 이루어진 걸 감사하는 이 기도와 찬양이 감옥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수 중에 아 저자가 바로 그 빌립보시에 왔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저자 무슨 일로 왔는가? 어느 여인을 구원하다가 저가 저렇게 매맞았지 않는가? 이 수많은 복음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묵상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26절, 27절인데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26절, 27절에는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을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그때에 그 모든 죄수들이 깨어서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들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첫 번째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그 쇠사슬이 다 벗겨집니다. 그 이 현상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 후에 이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과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르라는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 와서 토르가 망치로 그 땅을 때리지 않는 한 땅이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일은 없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토가 부서지고 문이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인의 발에 쇠사슬에 묶인 그 쇠사슬이 벗겨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이 모든 현상들을 보고 듣고 있었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간수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간수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들어서 본인의 배나 목이나 자결하려고 찌르고자 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소리 질러서 이럴 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 지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지진의 목적, 옥문이 열리고 지진하고 죄인들의 발에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린 것은 본문 안에서만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원어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제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원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모든 일을 그들의 심중에 있는 진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놀라운 기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간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맺음이 간수와 간수의 식솔들과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목적을 잊고 이루십니다. 누군가가 암으로 죽을 때, 누가 병으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사자겠죠. 두 번째는 그의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기적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일으키신 후에는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에서 볼 때에 30절, 31절에 잘 보시면 정말, 정말 생뚱맞습니다. 그 29절까지는 막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죽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흐름상 보면은 좀 생뚱맞습니다. 보십시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 그 가운데 이 간수가 아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이제 내가 그 일에 담당되는데 죽어야겠구나.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끌려가서 죽을 텐데 죽어야겠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아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다시 감사나 하겠죠? 다시 옥문을 잠그고 죄수들 못 도망가게 다시 쇠사슬에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잠그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구원으로 갑자기 가져갑니다. 갑자기 간수가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있던 여지도 없던 이 간수가 하나님께 나와서 사도 바울이 가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간수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에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갑자기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냥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죠. 성경이 당연히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있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지라도 빼먹고 이 목적 때문에 구원만 얘기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흐름이 하나에서 어디 짜집게 되거나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빠지고 삽입되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목적이 있는데 이 간수가 놀라고 기겁하고 자결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도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간수가 사도 바울께 와서 무릎 꿇고 구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실이 우리가 유념해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경험했던 것은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이 부분은 간수가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는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등을 들고 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합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간수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죽으려 할 때 그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그의 자세가 바뀝니다. 이 구절 속에서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과 말도 안 되는 은혜 일들을,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간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 수단이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자살도 생각해보고 자살하려고 할 때, 그가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그에게 남아있는 질문이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모든 사람은 복음을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심장 폐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그들이 세상의 많은 경험과 죽음의 순간에 반드시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도, 죽음을 직접 사선을 넘나들어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간수의 이 간수 사건에 있어서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숱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결국 그 인생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막,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그리고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정말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도 다, 저처럼 새쌍둥이도 낳아보고 말도 안 되는 경험을 다 한 후에 그분이 나이 먹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 이거 뭐라, 나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 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죽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이 간수처럼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80평생 90평생 구원 받은 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간수의 이 간수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인 안 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으로 사는 분들이 더 그렇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을 살아오긴 했는데 주님과 열렬히 뜨겁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합니다. 구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구원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라는 게 어떤 과정 눈물 흘리고 뒹굴고 뭐 뜨겁고 차갑고 벗었다 입었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영과 육신에 동일하게 경험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한 후에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한 명백한 확인과 평안함이 임하는가? 이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미의 평안함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간수는 모든 기적과 자살, 죽음 문턱에서도 그가 마지막에 살아 돌아왔을 때 사도바울 앞에 가서 간증한 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질문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뭘 그걸 다시 묻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 확인하며 확인할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 질문은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니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것 참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 것 참 하나님이 있는 것을 다시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생각으로 구원을 확인해야 되고 감정과 의지로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구원 역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감정과 경험과 의지와 마음이 동일하게 다 경험이 되어집니다. 근데 간혹 연세가 드시면은 감정이 무뎌지고 생각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했나? 마치 어제 걸어왔던 길을 오늘은 이 기억이 안 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걱정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걱정 뒤에 확실한 주의 백성의 징표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수밖에 없고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 때 항상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왜 사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의 주인 주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날마다 묻고 또 따지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